소리내 울 수조차 없는 슬픔으로 나를 스치듯이 지나가는 나날들 내가 알았던 커다란 웃음을 이제는 어디에서 찾을까 헹군 그리움에 젖은 내 모습은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리고 있는데 겉은 사이로 스미는 어둠에 오늘도 하루를 힘없이 지내네 보았으면 했어요.